지도 가스관 눈물로 그대를 비워내고 그리움으로 그댈 다시 재운정 My love 담을 수 없는 그대가 남긴 상처 때문에 저 기억 너머로 그대 가서 아무렇지 않은 듯이 살 수 있을까 피곤한 눈물 잊지 마 어떡하죠 맘이 너무 아픈데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데 Somebody help me 내가 얼마나 더 울고 아파야만